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거전적 노작 건축기술론 발표 기념일을 맞으며 제17차 5.21 건축축전과 제12차 건축미학 토론회가 5월 9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됩니다. 자강력으로 비약하는 주체 건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전과 미학 토론회에는 전국의 건축 설계, 시공, 건재, 감독, 과학연구, 교육기관과 연관단의 일꾼들, 근로자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5.21 건축 축전에서는 각 도, 직할시 축전에서 당선된 록셋 건축 형성 설계와 시군 도시계획 형성 설계를 비롯한 건축 설계안들, 국산화된 마감 건재, 가구 비품, 건설 장비 및 기공구, 설계 정보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출품되며 건설 부문의 과학 논문들이 발표되게 됩니다. 건축미학 토론회에서는 건설의 대본영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려명거리를 비롯한 기념비적 건축물 건설을 통해서 현대적인 고리 건설의 번복의 표준이 마련되고 주체 건축 발전의 새로운 경지가 개척된 데 대해서 토론하게 됩니다.